나란히 하는 것이 아니라요. 똑같은 내과 병원을 같은 건물 안에 나란히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이좋은 부자지간에 서로 손님을 철저히 구분해 나가면서 선의의 의술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자지간의 경쟁 괜찮을 것 같나요? 가족간이니까 흔히 경쟁에서 생기는 지나친 시기심 같은 부작용도 없겠고, 어쨌든 꼭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그렇게 깨끗한 경쟁 한번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아주 즐겁고 보람있겠죠. 胸口永远的痛，永远的痛，昨夜的梦留给明天，明天，你是我胸口永远的痛。 영화 몽코 카몬 중에서 니슈 워싱코 용 윈디통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그대는 내 가슴의 영원한 고통이다. 사랑이 지나침에 따라서 고통까지 이르게 된다는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죠. 왕골과 여판의 노래였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몽코 카몬 열혈 남아의 주제가로 똥지 라이더 뉴런을 보내드렸죠. 이것은 이 니슈 워싱코 용 윈디통의 그 리믹스한 댄스곡으로 리믹스한 곡이었어요. 그런데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윤혜준 학생이 그 곡을 들으시고서는 분개하셔서 원래 곡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들려달라고 하셔서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텔의 정미란 씨와 노현우 씨도 잘 들으셨죠. 제가 오늘 첫머리에 깨끗한 경쟁이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글쎄요, 그 깨끗한 경쟁이란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대구 수성구 대구 만촌동에서 최진호 씨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개처럼 벌면 개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런지요. 이런 말을 적어주셨는데 정말 개처럼 번다는 말,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말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말도 되씹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하이텔의 황세진 학생, 친구 선욱이에게 보내는 사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욱아, 네가 열심히 한 거 내가 잘 안다. 편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라. 보나마나 넌 합격일 거야. 내가 보장한다. 생일도 축하하며 아울러 합격도 미리 축하한다. 정말 지금 고3 학생들 아주 불안할 때지요.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드리면 좋을까요? 좀 편안한 곡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진정시켜드릴게요.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러브 테마입니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츠 감독의 신작 리틀 부다 중에서 메인 테마 들려드렸습니다. 세계적인 영화음악가 일본의 로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이었습니다. 1993년 미국의 시애틀, 멀리 티벳에서부터 한 승려가 이곳에 어느 집을 찾아옵니다. 달라이 라마가 보낸 이 승려가 전하는 말은 그 집에 8살 난 아들이 다음번 부다의 현신이 될 것이라는 아주 엄청난 소식이었죠. 며칠 뒤에 이 8살 난 미국 꼬마는 아버지와 함께 중앙아시아의 한 사원을 찾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지혜로운 노승은 꼬마에게 시달타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최근에 제작이 끝난 영화죠. 리틀 부다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화는 시나리오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판권이 모두 팔려나가서 이 작품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를 나타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깐느를 비롯해서 베니스, 모스크바 영화제 같은 아주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도 이 작품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게 전개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실은 그만큼 이 영화를 만든 감독에 대한 신뢰, 믿음이 높다는 얘기겠죠.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 이름만 들어도 작품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는 감독인데요. 현존하는 세계적 감독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영화의 주제는 과격하고 좌파적인 데다가 형식은 현란하리만치 파격적인, 그래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감독이죠. 베르톨루치 감독. 오늘은 이 베르톨루치 감독의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의 영화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흥행과 비평 모두에 성공했던 영화가 있죠.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이 중에서 같은 제목의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들어보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중에서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아내가 동맥을 끊고 자살한 중년의 남자 폴 마른 브랜드는 정신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망명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떠도는 영혼, 방황하는 인간이지요. 그런 그의 방황 속에 한 여자가 뛰어듭니다. 잔느, 마리아 슈나이더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 두 사람이 만난 일주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육군 대령을 아버지로 영화 감독을 약혼자로 둔 잔느는 전형적인 부르주아 여성이죠. 폴은 그녀와 만나자마자 아주 미묘한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은 일종의 정화작용으로 이용됩니다. 잔느의 몸을 통해서 가족과 교회 그리고 국가 같은 이 사회제도의 위선에 대항하고 복수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파행적인 성관계는 폴에게는 무기나 또는 상징적인 치료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폴이라는 캐릭터의 성적 충동과 분노가 그가 당해온 사회적인 억압, 이것과 병행돼서 폴 그 자신의 내부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렇게 남녀의 성관계와 정치, 이 두 가지를 베르톨루치 감독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죠. 그가 영화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주제의식입니다. 그의 영화 가운데 최초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영화는 The Conformist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순응자가 되겠죠. 하지만 일본에서 개봉될 때는 암살의 수비라는 제목으로 개봉됐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 마르첼로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동성애적인 경험, 그 충격을 억누르기 위해서 파시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통 처녀와 결혼하고 또 파시스트의 하수인으로 자신의 스승마저 암살하기에 이르죠. 이렇게 베르톨루치 감독에게 있어서 성과 정치의 그 상관관계 그리고 체제에 순응하느냐 반항하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인간의 모습은 초창기 영화 모두를 지배하는 주제의식이 되고 있습니다. 베르톨루치 감독이 81년에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남자의 비극. 그 테마 들려드릴게요. 에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입니다. 엔니오 모리꼬네가 음악을 맡은 어리석은 남자의 비극의 테마 들으셨습니다. 오늘 첫머리에 제가 전주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 의사 얘기를 해드렸죠. 어쭙잖게 깨끗한 경쟁이란 말까지 드렸는데요. 이 영화 어리석은 남자의 비극도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부자는 갈등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그렇게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아버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테러리즘을 표방하는 과격한 아들,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그린 영화인데요. 사실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강박관념입니다. 그 아버지의 거대한 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베르톨루치 자신의 심정이 이렇게 영화 속에서 두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인데요. 우선 70년도 영화인 거미의 음모를 보면요. 아버지의 죽음을 밝혀내려던 아들은 결국 그 아버지가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반파시스트로서 반대파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던 아버지. 그래서 고향에 영웅이 되어 있는 아버지가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동지들을 배신했고 또 그 대가로 친구들의 손에 죽었다는 것을 아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진실을 알아내고도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나 아버지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입장을 깨달은 것이죠. 결국 아들이 느끼는 것은 신의 덫에 갇혀버린 웨디푸스처럼 자신은 아버지의 거미줄에 갇혀있다는 그 사실뿐이었습니다. 영화 컨퍼미스트 수능자에서도 주인공 마르첼로의 아버지는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파시즘의 이론을 가르쳐주는 정신적인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맹인과 광인, 뭐 둘 다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죠.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베르톨루치 감독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감독이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감독 자신의 의식은 실제 생활에서의 베르톨루치와 그의 아버지의 관계를 살펴봐야 해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음악 한 곡 들어보죠. 베르톨루치 감독을 지배하던 아버지에 대한 형상, 또 성과 정치라는 주제의식이 바로 이 작품을 계기로 변화합니다. 베르톨루치로서는 제2기에 접어든 것인데요. 영화 1900년, 로버트 드니로와 제라르 드파르디우, 또 도미니크 산다가 주연한 1900년의 테마 들어봅니다. 역시 엔니오 모리꼬네가 음악을 맡은 1900년의 테마, 로만조입니다. 영화 1900년의 테마 로만저였습니다. 베르톨루츠 감독의 아버지는 유명한 시인이자 문예평론가였고 교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베르톨루치는 그래서 12살에 이미 시집을 출간했고 15살 때부터는 16mm 영화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살이 되던 해 베르톨루치는 자신이 좋아하던 시와 영화 이 두 분야에서 모두 인정을 받습니다. 시인으로서는 처녀 시집이 이태리 최고의 시집상을 수상했고요. 영화 속에서는 그의 스승이자 친구인 파올로 빠졸리니 감독의 조감독이 됐습니다. 이렇게 베르톨루치 감독은 아버지로 인해서 풍부한 문화적 교양과 급진적인 사상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그 아버지를 이길 수 없다는 절망감이 꽤나 그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시인으로서는 아버지와의 싸움에서 졌다는 것을 깨닫고 베르톨루치는 그와 경쟁할 수 있는 다른 분야를 찾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영화였습니다. 자, 이제 그의 영화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웨디프스적인 콤플렉스가 느껴지는 그 이유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죠. 베르톨루치 감독은 또 60년대 말에 이르러서 한동안 자신에 대한 절망감으로 영화 찍기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은 남의 영화 대본을 써주는 일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작이 공동으로 각본을 쓴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영화 Once Upon a Time in West, 옛날 옛적 서부에서 이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헨리 폰다가 그 이전에 그 선하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미국인의 이미지를 과감하게 바꿔서 악역으로 출연을 했죠. 그 밖에도 클라우디아 카르디넬레와 찰스 브론슨이 출연했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음악은 역시 엔니오 모리코네가 맡았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Once Upon a Time in West. 꼭 이 영화의 제목에서 때문이 아니라 이 음악이 상당히 옛날의 그 기억을 더듬게 해주는데요. 세화여 중에 최향진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옛날 옛적 서부에서 Once Upon a Time in West의 테마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베르톨루치 감독의 작품 세계가 영화 1900년 이후 변화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변화는 그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주제의식의 변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급진적인 정치의식으로 인간의 삶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관찰해왔었는데 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아주 다른, 전혀 다른 스타일의 작품을 선보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헐리우드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풍부한 돈과 안락한 생활이 베르톨루치의 순수한 영혼을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베르톨루치가 오랫동안 존경과 질투를 함께 느꼈던 프랑스의 고다르 감독은 그의 이런 변화를 두고 영혼의 배신자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는데요. 베르톨루치가 이렇게 심한 말을 들어야 했던 영화는 아마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하실 만한 작품입니다. 마지막 황제예요. 미국의 거대한 자본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베르톨루치의 소수 팬들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에게는 아카데미상 9개 부문에서의 수상이라는 그런 대중적인 영광을 안겨주었던 영화이기도 하지요. 자, 마지막 황제의 메인 타이틀 들어봅니다. 아이틀의 박근범 씨 듣고 계십니까? 영화 마지막 황제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1983년 프랑스의 고다르 감독은 영화 프레농 까르멘, 미녀 깬 까르멘이라는 제목으로 비디오로는 출시됐는데요. 이 영화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이유는 지난 반세기 동안 영화사를 장식해온 그의 실험 정신에 경의를 표한다. 이것이었죠. 이때 영화제의 심사위원장은 베르톨루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 고다르 감독은 누벨바그라는 영화로 깐느를 다시 찾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이 영화에 관심을 두지 않았죠. 이때의 심사위원장 역시 베르톨루치 감독이었고요. 대상 수상작은 미국 영화 광란의 사랑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적인 사실이 아니라요. 한 세대의 대표적인 영화 작가 두 사람. 영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사회와 영화와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꿰뚫었던 이 두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각기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평가들은 이런 사실을 두고 또 한 세대의 영화가 이젠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베르톨루치 감독은 미국의 자본으로 자유롭게 영화를 찍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감독 중에 하나지요. 또 그것은 아직까지도 그의 예술 세계가 다시 한번 꽃피기를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베르톨루치 감독이 역시 미국 자본으로 만든 90년도 영화가 있습니다. Sheltering Sky. 국내 영화 팬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이러저러한 경로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데보라 윙거와 존 말코비치, 그리고 조지 시 스코트의 아들이자 다잉 영의 그 맑은 눈동자 캠벨 스코트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1947년 뉴욕으로부터 세 남녀가 북아프리카에 도착합니다. 작곡가 폴, 존 말코비치와 결혼한 지 10년 된 극작가인 그의 아내 키트, 데보라 윙거, 그리고 폴의 친구인 터너, 캠벨 스코트입니다. 이들이 사막을 여행하는 동안에 이들 관계에는 균형이 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계속되는 사막의 세계가 뉴욕에서 온 이 이방인들을 파멸으로까지 몰고 갑니다. 두 남자와 한 여자의 삶과 죽음을 아주 실존주의적으로 표현해낸 영화였는데요. 첫 장면에 북아프리카에 도착한 세 사람이 카페에 들어가는데 그 카페에서는 샤를르 트레네의 주슝뜨, 나는 노래하네, 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모든 것을 다 잃은 데보라 윙거가 다시 그 카페에 들렀을 때도 역시 같은 노래가 흘러나오죠. 그 노래입니다. 주슝뜨. Pas de loup dans le bois pour danser avec nous. Je sonne